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원인과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 7일 새벽에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기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자랑해온 최첨단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도 짧은 시간 수천 발을 쏟아낸 공격에 허를 찔렸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 이틀째 보복 공격을 가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무장 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피의 보복을 선언했죠. 그 이후 팔레스타인 남서단에 있는 구역인 가자지구에서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또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해 민간인을 죽이고 인질로 끌고 갔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양 국가의 인명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측에서 300여 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도 230여 명이 숨지고 1,7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소속 무장대원 400여 명도 사살했다고 주장했죠. 교전 하루 만에 양측에서 4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은 미국의 9.11 테러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 공급되는 전기와 물품을 차단하고 군사제한 구역도 설정해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마스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하마스에 동조했는데요. 이스라엘 점령지에 박격포 공격을 가하고 이스라엘이 맞대응하면서 전선이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독거 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은 고독사 중 가장 대표적인 종류인데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그리고 연고자는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등에 해당하는 사례를 말하죠. 생을 마감한 뒤에도 시신을 인도할 가족조차 없어 홀로 남겨지는 이들이 한 해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춘천의 한 안식공원 담당자는 무연고로 들어오는 분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고 50대에서 70대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만 해도 무연고 사망자는 3,100명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5천여 명에 육박했죠.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 인구가 22%의 초고령화 사회인 강원도의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가 3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사망 뒤 유품 처리부터 화장까지 장례 절차가 있지만 자치단체들로서는 장례식도 없이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무연고자의 고독사 문제가 코로나 이후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법안이 최근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장사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죠. 이처럼 고립되기 쉬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10월 10일 허브스 브리핑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허브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전국 곳곳에 비가 왔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는 이른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내리는 곳도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10도 내외의 큰 일교차를 보일 예정입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13도이고 최고기온은 23도입니다. 낮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시간대에 맞게 옷차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연일 강풍이 불어 시설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태인,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문예인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